난 굳고 널 태우면 화려한 불꽃처럼 넌 흔들어줘 이 방에 널 갖둬 75.5도 1 by 1 보다 뜨겁게 새벽을 탐해 1 by 1